있어도 갖고 싶어 Bad boys 가시 줄긴 아름다운 장미가 피는 봄 진한 빨간 꽃말은 널 사랑한단 곳 온몸에 피가 나 또 널 안고 싶어 Cause I think about you all day 이미 중독인 걸 말해 뭐 네가 날 만지면 온몸이 반응해 네가 있어야 살 수 있어 Every day, every night I can feel you 너무 아름다워 눈을 뗄 수가 없어 Oh no 꽃이 핀 가시같이 찔릴 것 같아 감탄사를 던져 맨 정신을 벗겨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 네 향기 맡으면 퍼져퍼져도 커져커져 중독돼버렸어 질려버렸어 헐 사랑과 아픔 그 단어 사이 조심 awesome 하지마 난 몰래 눈치 타는 거 하지마 날 보고